오늘 할 얘기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저평가하는 상사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물론 상사라고 무조건 나쁘고 부하라고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상사가 옳고 부하가 나쁜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사안별로 무조건적 양비론만 들이대는 건또 그거대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어. 이런 식으로 대충 결론을 내려버리면 제3자 입장에서 편하게야 하겠지만 정말 억울한 당사자가 한명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을 맛이죠. 물론 부하가 더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방송 컨셉 자체가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니까 억울한 부하 쪽에 입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사가 나를 저평가하고 괴롭혀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내 평가를 나쁘게 줘서 내 연봉을 1,000만 원 깎았다 혹은 승진을 계속 누락시켜서 많은 나이가 되도록 후배들한테 진급이 추월당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비참하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직장생활 안 해본 분은 모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야, 그건 네가 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상사의 사랑을 받아냈어야지. 그걸 못한 너의 잘못 아니야. 상사 사랑 받는 것도 능력인데 상사 사랑 받아서 출세하는 사람을 네가 질투해선 되겠어? 이 무능한 놈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마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해본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란 곳은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부여가 되고 그게 엄청난 권력이 되는 곳이죠. 기업에선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사실상 자르기도 하고, 대놓고 자르진 못해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쉽지 않다곤 해도, 실질적으로 한국 직장인 99%는 언제 잘릴지 몰라 늘 불안하게 살고 있죠. 근데 이 평가라는 게, 말로는, 뭐 직원들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 평가를 해야, 기업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은 바로 권력이죠. 평가라는 게 있어야 권력이 생기는 거니까 윗사람들이. 사실 이 평가라는 게 특히 상대 평가라는 게 조직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불만, 알력, 갈등만을 조장하여 오히려 조직 성과를 떨어뜨린다고 입증이 된다고 해도 조직 내 지배자들은 절대 이 평가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기업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평가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그 권력이라는 게좀 나눠줄수록 커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 옛말에 지주보다 마름이 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주 한명 혼자서 모든 권력, 평가권 이런 걸 독점하기보다는 예로부터 지주가 그걸 몇몇 마름들에게 조금씩 권한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마름들에게는 봉급도 조금 더 올려서 줬죠. 이렇게 돈과 권력을 나누어 줘서 작은 소권력자들을 더 만들어내면 기존의 꼭대기에 있는 대권력자들의 권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나눠줄수록 더 커진다. 이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이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장 적나라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입니다. 사장은 상무한테, 상무는 부장한테, 부장은 과장한테 약간씩의 권력을 나눠주면 컨트롤하기도 쉬워지죠. 직원이 수천 명이라고 해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장은 뭐 임원이나 상무 몇 명만 컨트롤하면 되는 겁니다. 사장 밑에 상무, 상무 밑에 부장, 부장 밑에 과장, 이런 식으로 굳이 필요하진 않더라도 권력의 나래비를 세워놓으면 그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충성 경쟁이 발생하고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으로 팽창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 능력이 형편없다. 너 같은 놈은 평생 맨 아래 직급에서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 할 놈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인격모욕적 말을 들어도 먹고 살려면 그냥 참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그 모욕을 하는 상사가 한명 있다고 하면 그 모욕을 주는 상사와 모욕받는 부하. 꼭 상사가 부하보다 인간적인 총체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능력 뛰어나고 일 잘하니까 높은 자리 간거 아니냐. 무능한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꼭 계신데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공식대로만 펼쳐지느냐.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자리로는 제일 윗자리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다 훌륭하고 무조건 뛰어나니까 그 자리 간 거냐. 승진해서 한 자리 했다. 무조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반드시 그렇게 볼순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설사 본인 자신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의 눈이, 대우하는 처우가 잘못될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저평가를 할 때, 뭐, 뾰족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수백만 직장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죠. 알고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고. 그렇지만 이 방송이 꼭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사실 인간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한은. 다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방법은 무엇일까? 예, 초점이 있으니까요. 보통 해결책이라고 하면 소위 자기계발서들에서 늘어놓는 상사에게 예쁨 받는 법, 뭐 이런 류의 책들도 있는데 예쁨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예쁨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300일을 상사한테 헌신을 다했다고 하죠. 회식 때더 남으라면 남고, 온갖 지저분한 뒤치다꺼리, 욕먹을 일 앞서서 나서서 다 받아주고, 막아주고, 다 했는데, 300일은 잘 지냈는데, 연말에 막판에 한 5, 60일 정도에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다. 그래서 해필 연말 평가 때 평가 점수를 나쁘게 받았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을 하겠죠. 근데 직장에선 이와 유사하게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나만 좋아하는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알겠지만 이게 노력으로서 예쁨을 받는다는 게 노력을 통해 사랑을 얻는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연인 관계도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뭐 해도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매력적인 인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원적으로 나라는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유형의 인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특정 부류의 인간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전공을 싫어해요. 특정 전공 출신자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정 전공자를 폄하하고 억지로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류의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순수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주 그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 인문학 전공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고 뭐 쟤들은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폄하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외에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부당한 차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그게 비합리적이란 잣대임을 알면서도 왜 차별을 하는가? 이거 사실 생각해 볼 주제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좀 깊이 하진 않기로 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내가 뭔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 같은 류의 인간 그 자체를 상대가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류의 인간을 싫어하는 인간이 내 상사로 위에 있다.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상사 본인이 뭔가 마음의 콤플렉스가 있는데 밑에 직원이 그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인간이다. 즉 나보다 뭔가 질투심이 들 정도로 뛰어나거나 부러운 요소를 걔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무조건 미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상사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본능적 비합리성을 이성으로 완벽하게 컨트롤해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그 비합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조건 상사의 예쁨 받는 법 같은 자기 개발서나 읽고 있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일인가? 지극히 비효율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내 인생도 너무 불쌍하죠. 상사의 예쁨을 받는다라는 그런 수준 낮은 접근보단 사회인이라면 필요로 접근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예쁨 받기보단 필요. 상사에게 내가 필요한 인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피해를 안 입고 승승장구하는 인간들 중엔 이 상사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인간, 특히 대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은 줄수 없는 필요를 제공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필요라는 건 제일 좋은 거는 남들은 할수 없는 무슨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잘라버릴 경우 업무상에 큰 피해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게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평범한 우리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긴 어렵죠. 교활한 인간들이 쓰는 나쁜 방법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간질 전략인데요. 상사한테 가서 지금 다른 부하 직원들이 당신을 욕하고 있다. 이런 류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죠. 정말 유치하고 황당한 전략인데 의외로 임팩트가 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사는 심리적으로 고립되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피해의식, 과대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상사한테 오직 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부하입니다. 라는 시그널을 암암리에 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간신들이 쓰는 전형적 방법이 바로 이간질이거든요. 간신들은 절대 그냥 아부만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대신들이 임금님 당신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왕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오직 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전략을 잘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야비한 방법을 쓸순 없죠. 오히려 이런 야비한 인간들을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다만 상사에게 예쁨을 받기보단 필요가 있는 인간이 되는 편이 좋다. 이 기본 방향성은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쁨을 받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즉, 나를 해코지할 경우에는 너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는 반격 가능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걸 받아치기 위해 호신술을 써서 반격하는 게 나쁜 짓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나라들이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상대가 핵무기를 가지면 나도 가지려고 하죠. 지난 수십 년간 직접 전쟁에서 쓰인 적은 없지만,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저놈이 나를 안 때릴 거 아니냐, 이런 공포의 균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강대국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국가 관계나 인간 관계나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상사를 상대로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여차하면 칼을 휘두를 수 있다 라는 포스가 은근히 풍겨지도록, 평상시에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극심한 극단적으로 상사가 나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 최악의 경우 내가 그에게 가할 수 있는 정당한 반격이 뭐가 있을지 그 수단을 고안해 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건 각자 처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평상시에 고안을 좀 해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상사가 나를 예뻐하건 미워하건 직장에서 인정을 받건 못 받건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우뚝 서는 것일 겁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직장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죠. 영혼을 바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도 영혼을 팔지 않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일은 정말 못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영혼만 직장에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 같은 인간이 되지 말자는 거죠. 직장에서 연봉이 1,000만 원이 깎여도 나보다 새파랗게 어린 후배한테 진급에서 추월을 당해도 직장 이외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심리적 데미지,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베스트죠. 취미 생활을 즐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나의 고통을 줄여주진 못하잖아요. 직장인으로서 해내야 할 과업은 일단, 물론 회사에서 주어진 일도 잘해야 할 거고, 남에게 물적, 심리적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직장에서 벗어나도, 즉, 이 조직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준비를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왕한테 사냥개 두 마리를 선물해 줬습니다. 아, 이거 진짜 끝내주는 사냥개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땡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 알렉산더는 사냥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개들을 데리고 룰루랄라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이 개들이 저기 사냥감인 토끼가 있는데 공격은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래서 알렉산더는 뭐야 이거 뭔 사냥개가 이따위야? 뭘 쳐다보고만 있어 멍청하게. 이러면서 열받아서 그냥 확 개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준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따졌죠. 야, 그따위 게 무슨 명견이냐? 그 사냥감 토끼 있어도 멍하니 멍청하게 쳐다만 보더만. 뭐 그런 바보 같은 개들을 주고 그래?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선물 준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개들은 토끼를 잡는 용이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역사적인 대성공을 거둔 사람도 이렇게 안목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소시민 중에 조금 잘났다고 약간 위로 더 올라간 사람들이야.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저평가를 받는다고 자괴감을 갖지 말고 역전을 꿈꾸도록 합시다. 삶이 계속되는 한 역전의 가능성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